여의 불빛도 희미한 이 밤을 따라서 사라져 가버린 그여의 먹다란 코트에 빛나는 눈동자 단 한 번 남기고 말없이 가버린 그여의 안개가 착하게 내 눈에 어리어인데 너무나 허무하여 새하얀 안개만 보내 안개 속에 여인 어디로 갔을까 스며든 안개여 내 눈을 적시고 울리네 내 눈에 어리어 있네 너무나 허무하여 새하얀 안개만 보내 안개 속에 여인 어디로 갔을까 스며든 안개